이 시간에 제가 먼저 묵상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묵상하면서 잠깐 나왔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예수님은 과연 반어법으로 말씀하신 걸까? 알리지 마라 라는 게 가서 더 알려라 라는 뜻이었을까? 한번 그 생각을 더 깊이 해보게 됩니다. 네,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외국인 블로거가 청년인 자신의 세대에 대해 쓴 글을 봤어요. 주제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얕은 관계에서 기쁨을 누리고 싶지만 깊은 관계에서 고통을 당하고 싶지는 않아 한다. 이런 내용의 글을 썼습니다.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조금 소개해 드려 볼게요. 우리는 손을 잡아줄 사람을 원하지만 그 잡은 손 때문에 아프고 싶지 않아 한다. 요즘 핸드폰 어플 중에는 전혀 모르는 누군가가 등장하는 화상 채팅을 계속 옆으로 쓸어 넘기다가 마음에 드는 사람과 화상으로 대화하는 어플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사랑이라는 개념을 느끼고 싶지만 실제로 사랑에 빠지길 원하지는 않는다. 이거 녹음되고 있는 건가요? 다른 말로 하면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섹스도 하는 친구 사이, 헌신이 필요하지 않지만 말은 잘 통하는 사이, 실제로 연애는 하지 않으며 연애라는 환상을 줄 수 있는 사이를 원한다.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도 감정이 없는 척하고 누군가 나를 필요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도 누군가를 필요로 하고 싶어하지는 않는다. 이런 내용들로 글을 썼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여기 어느 정도 동의가 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이 필자는 기독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독신앙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연애라는 허울을 원하지만 연애에 들어가는 노력은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얕은 관계에서 깊은 연결을 원합니다. 이분이 미국인인 것 같아요. 이렇게 씁니다. 그건 월드 시리즈가 뭐냐면 미국 프로야구 최종 챔피언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거죠. 우리는 월드 시리즈 같은 사랑을 원하지만 타석에 들어서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야구 게임을 하려면 타석에 들어서서 계속 배트를 휘두르고 게임을 해야 되잖아요. 그 월드 시리즈의 그 뜨거운 사랑을 원하지만 타석에 들어서려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다만 청년 세대의 이야기는 아니다. 이건 늘 있어왔던 이야기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만 청년의 세대뿐 아니라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는 과연 사랑할 마음이 있는가? 과연 진실한 사랑의 힘을 누리기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어리석어 보이는 행동을 할 사람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믿음이 있는지, 사랑이 가져올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이 오늘 우리에게는 있는지 생각해 보는 중에 오늘 본문을 묵상하게 되었고, 특별히 34절을 보면서 두 가지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서 탄식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에바다 하셨다. 34절을 보면서 두 가지 사건이 떠올랐는데요. 하나는 중풍병자 친구를 예수님에게 보이기 위해서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은 다음에 달아내려서 예수께 그 중풍병자 친구를 보인 그 친구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준 그 사건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건데요. 오병이어의 사건. 바로 앞에 등장하는데, 오늘 보면 앞에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보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며 기도하셨던 그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 사건, 중풍병자 친구를 내려보낸 사건은 예수님의 탄식과 관련이 있고,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보신 것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좀 설명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7장 바로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가셔서 시로 페니키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건 제가 예전에 소일교회에서도 한번 설교를 같이 나눴었는데, 여러분 두로가 어디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지도도 좀 잘 살펴보죠. 두로 어디 있는지 아시겠어요? 우리 성경 개관하신 분들, 성경 개관하신 분들. 자, 여기가 사해입니다. 예루살렘 어디지? 예루살렘? 예루살렘 어디지? 예루살렘? 예루살렘 여기 있습니다. 예루살렘 여기 가까이 있어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는 어디 있습니까? 저기. 네, 잘하네요. 갈릴리 바다와 사회를 연결하는 건 무슨 강?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여기를 3등분할 수 있다 그랬죠? 여기 두 손을 거서 여기가 유대의 가장 핵심적인 지역, 유대 지역. 그리고 가운데가 무슨 지역이다? 사마리아 지역. 이 위가 무슨 지역이다? 갈릴리 지역. 그리고 이방이랑 연결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랑 연결되는 지역이에요. 자, 두로는 어디에 있을까요? 1번, 2번, 3번 중에 어디 있죠? 2번. 3번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가 두로입니다. 두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여기가 근거지죠. 그렇죠? 여기가 근거지인데 예수님이 두로 지방에 가셨습니다. 왜 가셨을까? 왜 가셨을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뭔가 진지한 고민을 하시기 위해 두로 지방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두로 지방은요, 성경에서 예언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예언자들이 예언을 하다가 자기 진이 빠지면 두로 지방에 갑니다. 엘리야도 그랬고 엘리사도 그랬습니다. 저 지역에 가서 다시 힘을 얻고 깨달음을 얻고 돌아오는 것이 바로 두로입니다. 내가 했던 유대 사역이 얼마나 제대로 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헤아리기 위해서 두로 지역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두로 지역에서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할까 골똘히 고민하신 것 같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중에 시로 페니키아 여인, 수로 버니게 여인, 옛날 말로 수로 버니게 여인, 시로 시리아 페니키아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네? 아, 시리가 됐어요? 시리가 움직였어. 시리? 네. 시로 페니키아. 수리, 그러니까 옛날에 수로 버니게라고 됐던. 시리아 페니키아 어디냐면 여기가 시로 페니키아, 시리아 페니키아. 지금도 여기가 시리아고요. 이쪽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페니키아, 페니키아 사람들. 알파벳이 여기서 나왔다니까요. 페니키아인들에게서 알파벳, 영어 알파벳이. 시로 페니키아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예수님,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예수님 어떻게 하셔야 옳습니까? 고쳐주셔야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 여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녀들이 먼저 배불리 먹어야 한다. 자녀들의 빵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 두로에 왜 계셨나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돌이키게 할까를 고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고민하고 계신데 그 지역 여인이 시로 페니키아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말하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너는 개다. 개들에게 던지는 건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골똘하게 고민하고 계시냐면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이킬까. 그러니 자신에게 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 여인의 요청이 귀에도 안 들어온 거죠. 그리고 그 여인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신 거죠. 그런데 그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일깨웠나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하죠? 개들도 자녀들의 밥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얻어먹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에게 충격을 주었던 것 같아요. 7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니. 무슨 말일까요? 7장 29절에는 뭐라고, 6장 29절에 뭐가 나오냐면요. 아닙니다. 7장 29절에. 그래서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라고 말해요. 근데 이 번역에 좀 더 정확한 번역은 무엇이냐고 하면요. 내가 옳다. 라고 말했습니다. 원문을 보면 예수님이 말해요. 네가 옳다. 이 말은 곧 어떤 게 되죠? 내가 틀렸다가 되는 겁니다. 내가 틀렸고 네가 옳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에게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깨달으셨던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등장에 31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두로 지역을 떠나서 시돈 지역을 거쳐서 데가볼리 지역을 관통해서 어디로 가시죠? 갈릴리 바다로 가셨대요. 예수님의 동선을 아주 상세하게 표현해요. 여기서 예수님은 시로 페니케 여인 만났는데 여기를 다 돌아옵니다. 여기를 다시 관통해서 이렇게 오세요. 여기를 다 돌아다니신 거예요. 그렇죠? 이 짧은 구절 안에 예수님의 다니셨던 길이 다 나옵니다. 왜 예수님 다 돌아다니셨을까요? 예수님 여기서만 중심적으로 하셨는데, 예수님의 성경을 보면 예수님 여기서만 하신 것 같은데 여기를 다 돌아다니고 오셨대요. 왜 그런 얘기를 굳이 써놨을까요? 그 여인이 일깨운 그 예수님이 깨달으신 바, 그렇지, 네가 옳다, 내가 틀렸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필요하구나, 그걸 깨달으시고 예수님이 그 모든 이방인들을 만나기 위해 돌아다니신 거죠. 그리고 갈릴리로 돌아오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돌아오자마자 예수님을 탄식하게 하는 사건이 등장을 하는 거죠. 우리는 에바다라는 걸 잘 알아요. 그렇죠? 에바다. 그렇죠? 예수님이 유명해진 사건. 에바다는 우리는 기억해요. 하지만 예수님이 에바다라는 말을 하기 전에 탄식하셨다는 건 잘 기억 못해요. 예수님이 탄식하셨습니다. 사람들이요. 귀 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주기를 간청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 어떻게 하시면 되나요? 그 자리에서 얹어주시면 안 되나요? 뭐 성경은 좀 자세하게 얘기하죠. 손을 귀에 넣고 침을 발라서 혀에 대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게 나오긴 해요. 그 사람들 앞에서 하면 안 되나요? 근데 예수님은 그를 따로 데리고 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따로 데려가서 그의 귀에 손을 놓고 그의 혀에 침을 바른 다음에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탄식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에바다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성경은 이런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를 따로 데려가고 거기서 탄식하셨던 것일까? 이 지점에서 그 중풍병자 친구를 데려왔던 그 친구들의 믿음, 그 사건이 떠올랐어요. 그 사건은 마가복음 2장에 등장해요. 오늘 얘기 앞에 등장을 해요. 여러분 기억나시는 건 어떤 겁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였어요. 자기 중풍병자 친구를 예수께 보이기 위해 지붕을 뜯어냅니다. 남의 집을 훼손을 해요. 지붕을 뜯어내고 그 위에서 친구를 달아 내리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봤다 말하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말하고 그가 일어나서 가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고통당하는 사람, 장애인들은요 언제나 두말할 나위 없이 사랑의 대상인 게 맞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 분노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예수님에게 가난하고 아픈 사람은 언제나 친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들의 태도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왜 탄식하셨던 것일까? 왜 예수님은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따로 데려가서 고치신 것일까? 저는 여기서 예수님이 그 장애인을 데리고 온 사람들의 어떤 의도를 간파하셨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요 정말 탄식하셨다라는 기록은 여기에만 나와요. 예수님이 다른 어떤 상황에서도 탄식하셨다라는 말이 안 나오고 여기서 탄식하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서는 최초 복음서죠. 예수님의 모습, 날것의 모습을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게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가복음이 담고 있는 예수님의 순수한 감정이에요. 탄식은 어떤 뜻인가? 예, 성경은 이렇게, 원어 사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에 직면하여 무의식적으로 말하는 한숨 또는 신음인 거예요. 이게 성경 원어, 성경 사전이 말해주고 있는 정의입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에 직면해서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한숨, 신음이에요.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고 탄식하신 거죠. 무엇이 문제일까? 예수님은 귀먹고 말, 이 어눌한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들에게 숨겨져 있던 어떤 더러운 욕망을 보셨기 때문이 아닐까? 여러분, 당시에 누가 장애인을 데리고 다닙니까? 지금도 장애인을 데리고 다니는 게, 예, 좀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눈총을 주는 일이죠? 장애인 활동 보조인들 하시는 분들 되게 어려워하는 걸 알고 계시죠?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옛날에 그 옛날 누가 장애인이라고 하면 죄인이요, 더러운 자요, 버림받은 자라고 생각하는 그 장애인을 누가 데리고 다닙니까? 가족이 아니고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겠죠. 심지어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를 보십시오. 가족도 버리는 상황인데 누가 데리고 왔을까요? 과연 이 사람을 데리고 왔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장 친구를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아셨죠. 아, 이 사람들이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 사람들이 중풍병장 친구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예수님 그 자리에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은요, 오늘 본문은 이 장애인을 데리고 온 사람들의 마음을 설명해 주지는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태도를 보시면서 탄식하셨어요.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또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장애인을 그 데리고 온 사람들로부터 떼어놓고 싶어 하셨습니다. 떼어놓고 싶어 하셨어요. 이와 비슷한 사건이 마가복음 8장에 또 나옵니다. 바로 연이어 나와요. 마가복음 8장에는요, 벳세다의 장님, 예, 눈먼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벳세다로 가신 예수님은요, 눈먼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들에게서 그를 데리고 따로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를 고쳐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장 25, 26절 읽어드릴게요. 그때 예수께서는 다시 그 사람의 두 눈에 손을 얹으셨다. 그 사람이 뚫어지듯이 바라보더니 시력을 회복하여 모든 것을 똑똑히 보게 되었다. 고쳐주셨죠? 예수께서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시며 말씀하셨다. 마을로 들어가지 말아라. 왜요? 왜 예수님은 이 귀 먹고 말 어눌한 사람을 데려오고 온 사람들로부터 따로 데려가서 그를 고치고, 왜 벳세다의 이 눈먼 사람을 고치신 후에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시죠? 왜 그럴까? 예수님은 장애인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 그 장애인을 사랑해서 데리고 온 것이 아님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면 돌아가거라. 너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로 돌아가거라. 너의 가족에게로 돌아가거라 라고 하셨겠죠. 집으로도 가지 말고 마을로도 들어가지 말라고 하세요. 장애인을 왜 데리고 다녔을까? 그 장애인이 고침을 받아야 자신들에게 뭔가 유리한 것이 생길 것이기에 그를 고쳐달라고 데리고 온 것 아닐까요? 사랑해서 데리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데려온 것이 아니었어요. 무언가 설명되지 않지만 그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그 장애인을 데리고 온 것이죠.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에 담겨있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예수님의 탄식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거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인 걸 아시고 무의식적으로 내뱉는 그 깊은 한숨을 이래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시로페니키아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유대인뿐 아니라 누구에게로 흘러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마음에 새기고 온 지역을 다 돌아다신 후에 갈릴리로 돌아오셨어요. 그런데 정작 유대 사람들은요, 자기가 그렇게 먼저 돌이키도록 만들고 싶었던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컫는 유대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장애인을 동반하 예수를 찾아옵니다. 34절에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 기록은 정확하게 마태복음 6장에 등장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병이어 사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기도하신 후에 나눠주셨습니다. 그때 나온 게 하늘을 우러러본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하나님의 도움을 강청했지요. 하나님, 이 5천명 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눠먹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걸 간절히 원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근데 상황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어요. 7장에서 예수님은 또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 이번엔 무엇을 하시죠? 탄식하신다는 겁니다. 탄식. 왜요? 하늘을 우러러 보면 하나님 이 사람들이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셨건만 조금도 사랑하지 않는 거죠. 다시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하나님을 보시며 탄식하고 계신 겁니다. 유대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야 할 주체 맞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자신들이 필요할 때만 사랑하는 척 합니다. 자신들에게 도움이 될 때만 헌신하는 척 합니다. 도움이 안 되는 이들은 그저 지나치는 겁니다. 장애인을 예수님께로 이렇게 데리고 오는 그 사랑의 외피를 둘렀지만 그들의 내면의 사랑이 없었던 거죠. 맨 처음 나왔던 그 블로거의 이야기를 빗대어 이야기해보면 사랑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정작 사랑을 실행하지 않으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짜 사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진짜 사랑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고 상상하지만 실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입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랑이 세상을 구원하는 힘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힘주어 말하죠. 예수의 사랑이 우리를 구하는, 세상을 구하는 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신앙 고백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기독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의 사랑이 세상을 구원하는 힘이다라고 고백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찌 기독인이 될 수 있습니까? 사랑하지 않는데, 겉으로, 겉모습으로만 사랑하는데 우리가 어찌 예수의 길을 따른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우리 나눴죠. 사랑에 대해 나눴습니다. 바울이 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이 없으면 방언을 하든 천사의 일을 하든 병을 고치든 무엇을 하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겉모습은 천사 같지만 사랑이 없는 모습, 예수님이 탄식하신 이유 아닐까요? 우리가 누누이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는 사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저 자신을 들여다봐도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든 이유도 있죠. 결혼을 하고 싶지만 결혼할 수 없는 상황인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진실한 사랑, 헌신하는 사랑, 나를 기꺼이 내어주는 사랑은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바보 같다고 이야기하죠. 겉모습은 천사 같지만 실상 사랑이 없는 우리의 모습, 우리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리 길지 않다는 것을 계속 느낍니다. 사랑한 시간만큼 산 거라고 누군가 이야기했는데 사랑한 것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지. 여러분, 바보 같은 예수님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예수님은 바보죠. 사랑에 눈먼 바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 예수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러니 바보 같은 사랑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요? 우리는 사랑을 말하지만 사랑을 별로 하고 싶지 않아 하는 모습. 장애인을 데려오고 그를 고쳐달라고 외피를 두르고 있지만 정작 그 안에는 사랑이 없는 모습. 그래서 예수님 탄식하셨던 것 같아요. 그 탄식은 아직도 여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정말 깊이 헤아려 봅시다.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에 대한 믿음, 그리고 사랑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온다는 희망이 없이는 우리는 과연 예수를 따르고 있는가 정직하게 답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오늘 제가 먼저 나눈 말씀,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든 생각들을 좀 정리하며 거듭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